samsari kimi düten tüm dünyan. Otim mogi de yojugo. Kankaman ne insenge mangmangde ye. Tündega de yojun dangsi.상살이 힘이 들 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캄캄한 내 인생에 망망대해 등대가 되어준 당신 변함없이 좋은 사람.